울지 마, 이미 지난 일이야. 삶의 반직선 위에 점일 뿐이야.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는 일이야. 어른이 되는 단지 과정일 뿐이야. 단지 과정일 뿐이야. 제발 이러지 말아요, 끝이라는 얘기. 나는 항상 시작인 거요. 그댈 사랑하는 마음 점점 커져가고 있는 나 잘 알잖아요. 네가 밟고 걷는 땅이 되고 싶던 하와. 잠시라도 네 입술을 따뜻하게 따뜻하게 데워줄 커피가 되고 싶던 oh, 난 아직 사랑해 oh, oh, oh. 나를 많이 알잖아요. 그댈 사랑하면 나를 모두 버렸다는 걸. 혼자 울며가는 모르나요. 그러니 제발 이러지 마요. 그래 어느 하늘 아래 안에 작은 내 사랑 이제 나의 사랑한단 말도 의미도 잠시. 우리의 힘들었던 지나간 나이는 길이 위리 우리의 힐이 위리 돌릴 수 없는 둘이. I know 이제는 돌리지 못할 거란 girl you know. 아니 너를 사랑한단 걸. 오래전 노래처럼 오래오래 널 간직할래 그래. 나쁜 남자를 만나 힘들었던 그만큼 널 아껴줄 자상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그런 남자였으면 좋겠어. Hey, I just wanna let you go. Wow, wow. 꿈에서라도 싫어요. 떠나지 말아요. 나는 죽을지 정일 뿐이야.